도 지고 달도 지어 남은 건 새벽별 어두운 밤 혼자 지킬 외로운 새벽별 날이 밝아 꿈이 종소리에 목동들이 잠을 깰 때 별을 보고 시를 쓰던 만나